영화 최종병기활에서 주인공의 활자로 새겨져 있던 문구 전추태산 발여호미. 활을 쏠 때 지켜야 할 원칙 중 하나구요. 뜻은 활을 쥔 손은 태산을 밀듯이 묵묵히 앞으로 밀고 시위를 놓을 때는 호랑이 꼬리를 떨치듯이 부드럽게 한다. 목표를 정했으면 태산을 밀어 옮길 정도로 전력을 다하되 활 시위를 떠는 화살처럼 결과에 대한 욕심이나 집착은 버려야 합니다. 만약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발이 부중 방구제기, 다른 무엇보다 스스로의 자세와 마음가짐부터 다시 살펴봐야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는 금물. 우리가 쏠 수 있는 화살은 생각보다 훨씬 넉넉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곡 보내드립니다. 1988년도 개봉했던 영화죠. 시네마 파라데이소. 수록곡이었던 러브 팀 띄워드립니다. 이번 주 영화 라인업입니다. 첫 번째 영화는 인필트레이터, 잠입자들입니다. 범죄 속으로 빈틈없이 잠입하라. 전 세계를 뒤흔든 거대한 마약 조직의 위험한 실체가 드러난다. 은퇴를 앞두고 거대한 마약 범죄 조직의 사건을 맡게 되는 특수요원 밥 마주르는 조직의 핵심 인물을 체포하기 위해 성공한 사업가 로버트 무살레로 위장하게 됩니다. 지하의 돈을 세탁해주며 그들의 신뢰를 얻게 되는데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무자비한 조직 안에서 무살라는 최대 규모의 마약 유통을 담당하는 로베르토 알케이노와 둘도 없는 형제가 되지만 세계적인 은행 BCCI까지 조직에 깊게 연루되면서 순조롭던 잠입 수사에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장르는 범죄 스릴러고요. 2016년 10월 6일 개봉 예정입니다. 미국 영화고요. 감독은 브래드 퍼먼, 주연으로는 브라이언 클랜스턴 등이 출연합니다. 두 번째 영화는 파노스와 요르고스 그리고 당나귀입니다. 독일의 은행 직원 요르고스는 그리스의 팔라디키 섬으로 출장을 가게 되는데요. 출장 목적은 그리스의 갈라파고스 프로젝트를 명분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던 섬 주민들이 프로젝트를 잘 진행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함입니다. 섬에 도착한 그는 독일인답게 철저하고 정확하게 조사에 임하려고 하나 허술한 현실을 숨기기 위해 애쓰는 식료품 가게주인 파노스와 마을 시장이 매번 회방을 놓습니다. 결국 허탕만 치던 요르고스는 섬에 있는 그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조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데요. 장르는 드라마 코미디이고요. 10월 6일 개봉 예정입니다. 독일 영화고요. 감독은 아론 레만, 주연으로는 크리스토프 마리아 허브스트 등이 출연합니다. 두 번째 곡 띄워드립니다. 2000년도에 개봉했던 영화죠. 코요테 어글리. 리안 앤 라임즈가 부릅니다. Can't Fight the Moonlight. 'Cause 세 번째 영화는 Man in the Dark입니다. 숨조차 쉴 수 없는 공포와 마주하라. 불이 꺼지면 모든 것이 반전된다. 10대 빈집 털이범 로키, 알렉스, 머니는 밑바닥 삶을 청산하기 위해 눈먼 노인을 겨냥한 마지막 한바탕을 준비합니다. 노인이 잠든 사이 거액의 현금을 쟁취하려는 순간 마침내 그가 깨어나게 되고 이들의 치밀한 계획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전 속에서 모두 역전되기 시작하는데요. 장르는 공포 스릴러고요. 10월 5일 개봉 예정입니다. 미국 영화고요. 감독은 패드 알바레스, 주연으로는 제인 레비 등이 출연합니다. 다음 곡 띄워드립니다. 2003년 개봉했던 영화 클래식의 수록곡이었습니다. 김광석이 부릅니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번 주 읽어드릴 드라마는 더 K2입니다. 네, 오늘도 제 옆에는 함께 드라마를 읽어주실 남자가 나와 계신데요. 소개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드라마 같이 봐주는 남자 K입니다. 아, 오늘 드라마 설정한 이유가 이거였나요? 네, 뭐 어떤 거요? K, K2?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러네요. 제 이름하고 비슷하네요. 네. 지창욱 씨가 따라한 거죠? 아, 지창욱 씨. 네. 네, 사실 저희가 영화를 계속 얘기를 하다가 네네. 이번 주는 한국에서 유행하는 드라마 네네. 유행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인기가 조금씩 있어진 드라마 그쵸, 케이블에서 시청률이 한 4에서 5% 나왔다고 하면 뭐 대박 드라마죠? 네, 그렇죠. 그래서 TVN 10주년 특별기획 드라마 더 K2를 한번 다뤄볼까 해서요. 네네. 뭐 다른 설명 안 하고도 우선 눈에 띄는 건 네. 저는 송유라 씨를 굉장히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보통 이제 브라운관에는 잘 나오지 않았었는데. 설경구 씨와의 이제 결혼을 통해서 네. 활동을 못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송유라 씨가 다시 나왔고. 네네. 더 힐러였나요? 그것도 더 힐러인가요? 힐러. 아, 그냥 힐러. 네, 힐러란 드라마에서 잠깐 반짝하고 어디로 사라진 지창욱 씨죠. 네네.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 활동을 꽤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네, 인기가 꽤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이제 지창욱 씨가 나온 드라마는 힐러밖에 못 봤는데, 아... 힐러 외에도 출연작이 좀 있더라고요. 네, 우설아 동해야인가요? 우설아 동해야? 거기서 떠가지고. 거기서 동해로 나왔나요? 네, 동해로. 주인공이었네요. 네네, 동해로 나와서 뜨고, 이제, 주부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죠. 네. 그리고 이제, 은근히 액션을 또 찍었어요. 그 무사 백동수라고 MBC에서 했던 작품이 있는데 거기서 또 주연 백동수로 그 나왔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힐러. 이게 이제 몸 쓰는 드라마를 좀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얘 몸 쓰는 드라마 캐스팅 된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되고요. 아, K2도 저도 한두 편 지금 봤는데. 네네. 이 잘못 들은 여성분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네. 송중기 씨보다 오히려 군인이라는 용병 역할에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송중기 씨는 뭔가 좀 부드러운 이미지의 군인이었다면 지창욱 씨는 조금 네, 좀 강인한 스타일의 군인을 보여주고 있죠. 아, 우선 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몸은 더 좋은 지창욱 씨가 뭐 데피니션이 좀 송중기 씨가 몸이 좋다는 생각은 못 해봤어요. 그래도 1회에서 그 턱걸이 하는 모습에 나오니까 그 여성들이 좋아하는 몸이죠. 살짝 날씬한데 나올 때 살짝 나오고 이렇게 잔 근육이 좀 있는 네, 예쁜 몸이더라고요. 여성이신가 봐요. 아니요, 그냥 탐나더라고요. 저는 애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요, 그냥 근육 예쁘게 잡혔더라고. 시청욱 씨는 이제 좀 예, 좀 굴곡이 보이죠. 네, 그리고 확실하게 케이 씨가 좋아하는 여성분이 출연을 하세요? 그쵸, 제가 예, 네, 그쵸, 그 유나 소녀시대 유나. 네, 엄청 예쁘죠. 아우, 나는 유나 씨가 이렇게 이쁘다 생각 못 해봐서. 예, 근데 전 이거 보면서 그 감독이 유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유나 씨가 나온 장면에서 넘기고 싶게 촬영을 하셨어요. 계속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그, 좀, 큰 그 BGM? 하고 이러면서, 좀 지겨운 장면이 5분 이상 지속되니까, 아, 이거 빨리 넘기고 싶다라는, 그, 제가 윤아 씨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왜 촬영을 이런 식으로 연출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감독이 윤아 씨를 안 좋아하나, 그런데 왜 캐스팅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에 수출해야죠, 작품을. 수출하려면. 네. 사실 윤아, 뭐, 이건 제가 지금 개인적인 의견이지, 뭐, 그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윤아 씨는, 연기 면에서는 참 별로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번 하는 거 보면서. 네, 연기를 잘 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네. 그, 발작하는 장면 이런 걸 봤을 때. 네네네. 그, 진짜로 몸을 그냥 흔들더라고요. 근데 뭐 전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얼마 전에 무한도전에. 네네. 멋진 분들 많이 나왔잖아요. 아, 그쵸. 네. 무한상사. 무한상사에 연기한 것을 이번에 나왔던 멋진 분들이 뭐 정우성 씨나. 네네. 그 연기자들이 연기를 네. 했었죠. 네. 그 누구였죠 또? 뭐 정우성, 황정민, 네, 곽도원 그리고 그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등등. 네, 네. 근데 그분들이 연기를 동일한 연기를 다시 하는 거 보면서 아 연기자는 연기자구나. 아 예, 저도 느꼈어요. 진짜 엄청 느꼈는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거기다 또 정우성 씨 잘 생기기까지 하고. 네, 네. 근데 뭐 윤아도 어떻게 보면 같은 거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가수였잖아요, 저 친구는. 그쵸, 가수죠. 가수이고, 가수죠. 네. 근데 이제. 방송계 쪽에서는 어쨌든 노출이 많은 배우들이라기보다 어쨌든 연예인들을 써야지 수출하기 편하니까 쓰는 건데 그쵸. 확실히 저런 연기를 연기자가 했었다면 임팩트가 더 있었을 것 같고 네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 K2를 보신 제가 내용을 전혀 설명 안 드리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네네. K2를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전 참 안타까운 게 저번에 K씨가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창욱 씨가 액션 연기가 그래도 조금은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쵸. 근데 연출을 한 걸 보면은. 아, 네. 카메라 워크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박진감이 떨어지고. 네. 이런 걸 보면서 왜 저렇게 연출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배우가 액션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으면은 차라리 진짜 롱테이크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할 줄 알면은. 근데 너무 쇼테이크를 그 쪼개다 보니까 그 박진감을 주려고 한 것 같긴 한데 스피디한 감은 있었는데 뭔가 좀 액션이 조금 엉성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보면서 그 롱테이크 숏테이크 문제도 있는데 네. 그 앵글 자체를 보게 되면 네 너무 움직여요 앵글도 저는 이거 그 생각했어요 매트릭스를 감명 깊게 본 사람이 아닐까. 매트릭스에서 니오가 왜 360도 발차기 하고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들을 구현하고자 한 것 같은데 사실 현실 액션 씬에서는 그게 현실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쵸. 그거야 뭐 가상 SF였으니까 오 멋있다라고 봤지만 네. 현실에서 보이기엔 너무 동떨어져 있죠 현실과. 저 뭐 새로운 시도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 카메라 워크도 그렇고 하는 거 보면서. 좀 연출이 미흡한 감독이 아니었나. 그래서 좀 신선했던 건 있어요. 보통 네. 그 주인공하고 엑스트라급이랑 그 격투신을 할 때는요. 보통 두세 방에 나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주인공이 엄청난 용병, 엄청난 실력을 가진 격투술의 달인인 걸 감안해도 상대랑 거의 비슷하게 싸우더라고요. 뭐 부상을 입긴 했지만 그런 걸 보면은 보통 액션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적들이 한두 방에 낙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건 좀 그렇죠. 신선했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인 더 K2 공식 웹사이트를 보면 네네. 관전 포인트 이런 말이 나와요. 한국형 본 아이덴티티 심플한 스토리 구조, 화려한 비주얼의 액션 프로젝트, 한국 드라마에서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실정 경호술의 세계, 눈이 즐거워지는 화려한 액션을 통해 절제된 영상 미학을 선보인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가요? 그리고 뭐, 최강 캐스팅 라인업, 네. 그리고 소름 돋는 연기 변신에 나선 배우들의 지금껏 볼 수 없던 케미, 뭐 해서 지창욱, 송유나, 뭐 임유나, 뭐, 얘기를 하는데 윤아가 둘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근데 저는 우선 새로운 영상 미학을 구사했다고 생각은 해요. 아, 네네. 시도는 했죠. 시도는 했지만 어울리진 않았죠. 네, 전혀 어울리지 않고 차라리 그 카메라 워크를 할 바에는 저는 원래 가지고 갔던 아까 얘기했듯이 차라리 액션을 롱테이크로 한번 가져가 보는 연습을 한다거나 네네네네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냐면 직천욱 씨가 네. 예, 어느 정도 된단 말이죠. 몸 쓰는 게 우리가 시간을 너무 지체를 했어요. 노래 한 곡을 띄워드려야 될 시간인데 아, 뭘 했다고 벌써 시간이? 저 청취자분들이 노래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켄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1990년에 상영된 작품이죠. 고스트. 네, 사랑과 영혼. 네. 네. 수록곡입니다. Unchained Melody. The Writers Brothers가 부릅니다.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네, The Righteous Brothers의 Unchained Melody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사랑하는 노래죠. 네, 아 처음에 고스트라고 얘기해서 저는 깜빡했어요. 그때 왜 저번 주에 틀어줬던 노래 중에 고스트바스터스의 음악이 있었어요. 네. 근데 고스트가 어떻게 사랑과 영혼이라고 의욕이 돼서 제목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 그 의욕은 참 잘했다고 생각은 해요. 의욕이 나은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볼까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그 얘기를 해요. 시그널, 갑동이란 건 제가 못 봐서. 네. 갑동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아니요. 아마 TVN에서 상영을 했던 작품인 것 같아요. 네네. 시그널 갑동이 굿와이프를 통해 축적된 장르물의 노하우를 집약시킨. 네. 하반기 TVN의 야심작이다. 네, 시그널은 그쵸. 장르물로서 인기를 많이 끌었죠. 뭐. 혹자들은 말하기를 뭐 최고의 드라마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연기도 최고고 뭐 연출 각본 다 최고였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 정도까지는 글쎄요 보면서 그냥 그런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뭐 많이 칭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인물 구도나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네. 아직 안 보신 청취자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지금 케이씨는 이 드라마 보신 거죠? 네네, 보고 있죠. 지금 그러면 메인 주인공급이 지금 4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쵸. 지창욱 씨와? 네. 임유나. 그, 소녀시대 유나와? 네. 송유나 씨와? 네. 남자분 제 이름을 모르겠어요? 네, 아. 대선 후보로 나오는 남자분이죠? 조성아 씨였나요? 네, 아, 조성아 씨. 네네네. 네 맞네요. 조성아 씨. 네네. 조성아 씨가 장세준 역할로 나오네요. 네 그죠. 대권 주자. 네, 대권 주자. 네. 네. 인물 관계도를 보면 여기서 이제 최유진이라고 나오는 송유나 씨가 네 대재벌의 딸이죠. 대권 주자의 아내이자. 네네네. 그쵸. 여기서 나오는 이제 JB그룹의 가문의 맏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쵸. 캐릭터는 이제 야망의 화신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쵸. 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게 또 임윤아 씨가 나와요, 소녀시대. 네, 안나로 나오죠. 그쵸. 근데 처음, 아마 첫 편에서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의 딸이다가 바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무슨 비밀이 네. 있겠구나라고 생각만 들게 만들고, 네, 그쵸. 나중에 나오죠. 임윤아 씨, 고안나 역할로 나오는 임윤아 네. 씨가 유력 대권주자의 숨겨진 딸. 네네, 그쵸. 그러니까 장세준 씨의 네, 딸로 나오고. 네. 세상에 드러나서 안 되는 소녀라고 표현이 돼요. 그쵸. 대권주자의 딸이지만 대권주자의 아내의 딸은 아닌 거죠. 그쵸, 그쵸. 네. 딸이 아닌 상태고. 그쵸. 그리고 여기서 지창욱 씨가 나오죠. 네, 그쵸. 지창욱 씨는 정확한 아마 첫 번째 편, 두 번째 편에서는 정확한 그 인물의 직업이나. 네. 백그라운드를 알기가 힘들죠. 그렇죠. 근데 장면에서 유추는 할 수 있죠. 뭐 그렇죠. 총상을 입고 침대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거나 얼굴을 가리고 카메라를 피해서 도망간다던가 이런 걸 통해서 아 무슨 무력을 통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쫓기고 있구나. 어쨌든 뭐 정의의 편에 서가지고 일하는 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죠. 그렇죠. 뭐 군인 출신의 용병 활동을 네. 하다가 그쵸. 아마 이제 그 다음 스토리는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게 될 텐데 여기서 이 네 인물 구도가 다 연계가 돼요. 결국에는 네, 뭐 그쵸. 네, 결국에는 네 명하고 연계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분이 더 나오시잖아요. 이제 그 주인공급은 아니지만 김갑수 씨가 예. 의원 이제 대권 또 다른 대권 후보 그쵸. 네로 나오죠. 라이벌로 나오는 이제 김갑수 씨와 네. 지창욱 씨가 연관이 생기죠. 네, 이게 마지막 보스급일 것 같아요. 김갑수 씨가. 김갑수 씨가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에서는 그렇게까지 세계관을 크게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꼭 이제 한 달에 건너면 다 연결이 돼서. 네. 여기서는 아직 모르긴 몰라도 김갑수 씨가 정치인이자 어떤 뭐 그 뭐라 그러죠? 무기 밀매나 뭐 무기 밀매? 이쪽으로 관련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람한테 사랑하는 여자를 잃게 되죠. 네네, 그렇죠. 이제 그 스토리로 진행이 돼서 이렇게 인물 관계가 꼬여가는데. 네, 참 여기서 놀랐어요. 아, 지청 씨 잘생겼다고 생각했지만 외국인에게도 먹히는 얼굴이었구나. 네. 아, 그 이슬람권 그 여자분. 네네, 아 참. 그래서 지창욱 씨가 결국에는 K2라는 제목이 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지를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그 지창욱 씨가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일이 있고 난 후 그 원래 군대에 있을 때 상관이었던 그 주실장이라는 분이 이제 또 JSS라는 사설 경호업체에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그분하고 이제 또 송유나 씨의 이제 그 권유로 이제 그 사설 경호업체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쓰는 이제 코드명이 K2예요. 뭐 저걸 보니까 뭐 J1, J3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 알파벳에 숫자를 붙여서 코드를 정하는데 네 이제 지창욱 씨가 K2라는 코드를 부여받게 되죠. 어 그러면 지창욱 씨가 처음부터 JSS 소속이었나요? 아니 처음부터 소속은 아니었고요. 원래 군인이었죠. 원래는 군인이었는데 음모에 의해서 불명예 제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블랙스톤이라는 전쟁 대행 업체가 있어요. 용병 업체 같은 거. 그쵸. 네.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또 거기서도 또 무슨 일에 휘말려서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그 관계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갑수 씨한테 네네 사랑하는 이슬람권 여자를 입고 네. 나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이제 오게 되는 네. 부분인 거죠. 결국에는 처음에 그 지창욱 씨가 송윤아 씨하고 만나게 되는 부분은 별로 유쾌한 만남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장세준 의원의 그 외도를 그렇죠. 보게 되죠. 지창욱 씨가 네. 그래서 네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주변 사람까지 이제 피해가 가게 되니까 지창욱 씨가 찾아가죠. 그렇죠. 결국에는 아내이지만 아내라기보다는 이제 파트너에 가까운 대권 주자를 대권 대통령을 만들고 네 그로 인한 이익을 보겠다라는 그렇죠. 게 표면에 드러난 건데 그 조성아 씨가 그 송윤아 씨에게 뭐 앞에 카메라가 있을 때 대하는거나 이런 거 보면은 그 비서가 그런 말을 해요. 송윤아 씨한테 아직도 섭섭하시냐고 서운하시냐고 그럴 때 표정이나 뭐 나중에 뭐 눈물을 흘리는 거 이런 거 보면은 꼭 그 파트너 관계, 그 야망을 위해서만 만나는 게 아니고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과거에 뭔가 있었던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표정이나 뭐 눈물을 보이거나 그런 장면이 네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 스토리상으로 아직 전개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네네. 이제 과거에는 둘이 사랑한 사이였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네. 그 관계가 그냥 파트너. 쉽게 말하면 비즈니스 관계로 멀어진 사이. 네, 뭐, 임유나 네. 씨의 뭐, 친모를 만나게 돼서 뭐, 네, 뭐, 관계가 틀어졌다던가, 하여튼 뭐, 뭔가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우선은 드라마 전개가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은. 이제 사회까지 네. 방송됐죠? 청취하시고 계신 분들이 그 시청을 하실 때, 아까 뭐, 기획 의도에서 스펙타클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이제 새로운 영상의 미학. 네. 뭐, 이런 부분도 보시고, 그, 이 전개가 어떻게 될지, 어쨌든 네. 송윤아 씨 팬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 드라마에서 거의 처음 아닌가요? 악역으로 나오는 게?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이미지상 이제 참하고 단아한 이미지라. 그렇죠. 어찌 보면 이게 지금 송윤아 씨와 그 조성아 씨가 부부 역할로 나온 건데, 네. 케미는 송윤아와 지창욱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고 네. 있어요. 그 1회인가 2회 보고 그 예고편에 지창욱 씨가 송윤아 씨를 이렇게 안고 뭐 폭발하는 데서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전 그거 보고 아 송윤아 씨가 여자 주인공이구나 둘이 케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송윤아 씨는 이제 나름 나이가 들고 네. 그 나이 또래 다른 배우들은 주인공을 맡더라도 어쨌든 아줌마 같은 아줌마 역할인데 네네. 젊은 남자와 네 나쁘지 않아요. 케미가 전 나쁘지 둘이서 티격태격하면서 하는 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송윤아 씨 뭐 연기도 나쁘지 않고 네 또 재벌 맞달로 나와서 그런지 네 옷차림이나 이런 것도 잘하고 나와서 예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전. 네 우리 노래 한 곡 더 듣고 이어가 볼까요? 네 그럴까요? 켄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1999년에 상영된 작품이죠. 한국 영화의 그 뭘 정점을 찍었 그 당시 정점을 찍었다고 할까요? 네 쉬리입니다. 거기에 수록되었던 곡이죠. When I Dream. 캐럴 키드가 부릅니다. 드림 시리에 수록되었던 곡 잘 들었습니다. 네, 아름다운 곡이었죠. 아, 이 노래 들으면 그때가 생각이 나요. 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그 2000년도 99년도 그 당시 겨울, 한국 겨울이 생각이 나요, 저는. 아, 그때 전 여기 있었네요. 네, 저 한국에서 아주 아름다운 아니, 한국에 있었어요.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네, 시청자 아니죠? 청취자 여러분들이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부분들인데. 아, 네, 저 궁금해하실까봐. 궁금해하실까봐 말씀드렸어요. 네. 우리 송유나 씨, 최유진 역할로 나온 송유나 씨와 지금 김재 역할로 나온 지창욱 씨의 케미를 좀 얘기를 해보고 있었는데. 네네. 아, 케미가 꽤 있어서. 네. 네. 아까 액션 우리가 얘기를 잠깐 하다가 이제 말았었는데. 네. 이제. 쇼테크 장면들을 이제 저희가 음악 나가는 동안 잠깐 네네. 얘기를 하다가 네. 제가 생각이 난 게 있었는데 혹시 그 씬 기억나세요? 엘리베이터 액션 상상 씬? 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3배가 됐죠. 그거 보고 그건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전 실수를 금치 못하고 폭소했습니다. 그게 캡틴 아메리카에서 네네. 그 기억나요? 캡틴 아메리카의 그 액션이었는데 네. 엘리베이터 안에서 네. 캡틴 아메리카가 사람들 다 때리는? 전 11호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11호 말고 윈터 솔저였나요? 네, 윈터 솔저. 거기서 네. 엘리베이터 안에서 대략 한 8명 되는 장정들 때려눕혀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커지지 않아요? 네, 그쵸. 네,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씬이 어디 나왔죠? 몇 개 더 있는데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한 번도 엘리베이터가 커진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한국 영화에서도 커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엘리베이터에서는 리치가 긴 다리 동작이 거의 안 나오고 그쵸, 짧은 타격기가 나오죠. 타격기가 나오는데 손으로 따닥따닥 첫 빨리 치고 하는 타격기가 나와야 되는데 난 이거는 물어보고 싶어요. 연출자한테 도대체 이 무슨 생각이었냐 의도가 뭐냐. 아무리 상상씬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커졌다가 작아지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포인트로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너무 웃겼어요. 네, 전 이거 네 폭소했습니다 정말. 네, 이건 장르적 전환이었다고 봐요 코미디. 아, 네 그리고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또 너무 넘기는 부분이 많다고 해야 되나요? 그 잘라먹은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얘가 JSS에 들어가기 직전에. 뭐 들어간다 말도 없었는데 갑자기 뭐 송윤이랑 얘기하다가 달리기 하는 장면이 나와요. 달리기요? 네, 그냥 트랙에서 뛰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 건물로 들어가서 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어쨌든 거기가 JSS 건물이에요. 그 빌딩인데 뭐 하겠다 말다 이런 말도 없었는데 갑자기 JSS에 이미 속해 있어가지고 거기서 뭔가 하고 있던 중이었고요. 또 지나가는데 뭐 남자들이랑 얘랑 뭐 별로 안 좋았으니까 뭐 싸우고 뭐 했었으니까 이해가는데 그 여자들은 막 입을 가리고 막 놀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아 얘 그냥 잘생겨서 좋아하나 보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데 네, 그렇죠. 너무 그런 설명이 전혀 없이 얘가 갑자기 JSS에 들어가게 됐고 그 여자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고 이런 걸 너무 설명 없이 그냥 그런 식으로 보여주니까 개연성이 없죠. 네,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라는 생각이 들긴 한. 근데 이런 장면이 또 몇 개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딱히 기억이 나는 게 없긴 한데 이런 게 몇 개 있더라고. 바로 너무 넘어가 버리는 장면. 불친절했죠. 그렇죠. 케이 씨가 좋아하는 표현이죠, 불친절하다. 네, 저는 친절한 걸 좋아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스토리상이나 기획 의도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 보면 네. 앞으로 전개될 스토리는 사실 뻔하죠.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어떤 영화도 어떤 드라마도 아, 그렇죠. 뻔할 수밖에 없죠. 삶이라는 게 물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뻔한 틀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해서 시청자들 입장에서 네. 그 컨벤션을 깨버리고 전혀 생뚱맞은 대로 나가기 시작하면 그게 과연 또 재밌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해요. 갑자기 뭐 성윤아가 에일리언이었다든가 네. 성윤아가 껍데기를 벗더니 옛날에 그거 기억나요? 그 영화 드라마도 있었고 영화도 있었는데 V. 아 예. 네. 그쵸. 어릴 때 봤었던 거였는데 그 와인잔에 금붕어 넣었고 막 먹고 네네 파충류 외계인이죠. 네. 근데 갑자기 만약에 송유사 씨가 이걸 막 버티는 나 외계인이야 이런 코미디죠. 한국을 점령하려고 여태까지와의 네. 다른 방법으로 그러면 이제 장르가 시트콤이죠. 시트콤이 되죠.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거면 아예 분위기를 무겁게 해가지고 스릴러 SF 스릴러 쪽으로 가야 하긴 하겠지만 근데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막 개연성이 좀 넘치진 않은 것 같아요. 좀, 그렇죠. 네. 장면 장면 보면 어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됐지라는 게 좀 보이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아쉽더라고요 그런 건. 캐스팅으로 너무 이제 인기를 끌려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네. 진짜 아쉬운 건 제이슨 본을 찍은 맷 데일몬도 네네. 나이도 많고 사실 그 친구가 액션 배우가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아 그쵸. 근데 몸도 기르고 네. 액션을 엄청 연습을 해서 네네. 물론 이제 스턴트맨도 많이 쓰고 앵글에 따라서 얼굴도 안 보이게끔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네.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괜찮은 액션 씬이 나왔잖아요 본 아이덴티티에서. 네, 본 얼티메이텀까지는 엄청났죠. 그렇죠. 이번 거 빼고. 그렇죠. 근데 안타까운 건 지창욱 씨 같은 경우에는 우선 어리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네. 그냥 지 뭐 다작식으로 이것 좀 하고 저것 좀 하고 이게 아니라 이런 드라마를 찍더라도 뭐 6개월 정도로 뭔가를 배운다든가. 그래도 제가 듣기로는 몸 계속 만들고 뭐 좀 열심히 배운 걸로 알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몸을 만드는 건 이제 뭐 한국 남자 배우들이나 여자 배우들이나 네네, 뭐, 보이기 위한 그쵸. 몸을 만드는 건데 그런 생각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만 가도 이거는 액션에서는 별로라고 생각할 것 같은 게 어쨌든 중국에서는 무술을 잘하니까. 네, 액션이 딱히 전 나쁘진 않았는데 그 촬영 기법에 있어서 좀 안 멋있게 나오게, 그러니까 멋있게 충분히 지창욱 씨 정도면 충분히 멋있게 찍을 수도 있었을 텐데 연출을 너무 좀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안일하겠다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새로운 시도를 하려다 보니 좀 이렇게 하면 안 됐을 법한 촬영 기법을 쓰지 않았나. 그렇죠. 뭐 그 관점으로 지금 청취하시고 계신 분들이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네네. 지금 갑자기 켜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한국 TVN 10주년 특별 기획 더 K2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이고요. 네, 전체 이름이랑 비슷해서 네. 보게 됐죠. K2는 산맥이나 산 이제 이름이 아니라 네. 암호명입니다. 네, 암호명이고 네. 정치적 음모와 네. 이제 어떤 불의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담은 뭐 거기서 또 피어나는 로맨스는 있겠죠. 그렇죠. 정치적 야망과 네, 뭐 4편 막판에 보니까 아무래도 지창욱 씨가 유나 씨한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하는 거 보면서 하나하나 일일이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스토커 기질이 보이더라고요. 그 감시카메라로 보면서 하나하나 혼잣말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서 애정이 탁 터가지고 로맨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전 근데 제가 감독이라면 그냥 송유나 씨하고 지창욱 씨 연결을 시켜주고 버리겠어요. 아 근데 그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둘이 티격태격하는 게 전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러면 장르를 바꿔서 시티콤으로 가서 둘이 티격태격하나 로코로 가면 뭐 그럴까. 네. 그러니까 아직 내공이 없는 거죠. 아 네네 네. 그쵸. 그래도 뭐 발전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어떻게 연출을 할지 어떻게 네. 스토리 전개가 될지 궁금한 부분이긴 해요. 네. 그렇긴 하지만 참 아쉬운 점이 좀 아직은 많이 보여서 연출이나 이제 뭐 촬영법 쪽에서 우리가 네 나서야 될 것 같아요. 드라마계로 우리가 나서서 네. 한번 좀 한국 드라마계에 획을 긁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 가는데요. 아, 네, 그러네요. 네. 오늘 또 너무 감사하고, 우리 다음 주에는 어떤 작품으로 또 찾아뵐지. 네, 뭐, 이거 계속 할 수도 있고요. K2를. 네. 아니면 뭐 다른 드라마, 다른 영화, 아니면 다른 애니메이션, 뭐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궁금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혹시 저희한테 틀어주길 원하는, 네. 약간,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저희 청취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곡을 선정해서 틀어드리고요. 네, 아니면 설명이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법한 영화, 네, 이 영화 설명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원하시는 영화가 네. 있어도 네 올려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네, 또 선정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도 되나요? 그럼 제가 상품 받을 수 있나요? 뭐 이름을 바꿔서 올려. 네, 알겠습니다. 네. 청취자 게시판 꼭 이용해 주시고요. 네. 캐시 님은 네,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죄송합니다. 어제 반말.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 have to spend more time with my lover. could spend more time with me.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게 무슨 소용일까 싶지만 어느 작가는 말합니다. 달걀이 바위를 부수게 했다고 온몸을 던지면 세상이 비웃겠지만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것이요 달걀은 아무리 약해도 산 것이니 바위는 죽어져 모래가 되지만 달걀은 깨어나 바위를 넘는다. 무모하다는 건 그만큼 뜨거운 열정이 있다는 거죠. 뜨거운 열정이 있다는 건 곧 살아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위에 온몸을 던지는 달걀. 무모해 보여도요? 그렇게 일단 무조건 부딪혀보는 도전이야말로 위대한 겁니다. 네,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개봉되었던 작품 원스에 수록된 곡이죠. 마르케타 이글로바가 부릅니다. If you want me. 영화를 읽어주는 남자 권인우였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Hardly.